오늘 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늘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또 잘 생각해보면 교회 또 뭐 예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구체적으로 배우기보다는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아주 든든할 때는 그렇게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것이 우리한테 제대로 된 것을 전달해 주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것은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우리의 생각을 성경이 말하는 뜻에 굳게 세우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그러면 다 어디가 생각나느냐 하면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건물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래서 체리힐 장로교회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 건물이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말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댁으로부터 이제 이곳으로 오셨죠.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말을 쓰느냐 하면 교회에 간다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여러가지 활동하신 다음에 댁으로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집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쓰죠. 뭐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써요. 그래서 흔히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그거를 따라서 이제 말이 좀 달라집니다. 천주교인들은 성당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교회에 모이고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말을 쓰는 방식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성당에 모이니까 그 사람들은 성당 다니는 사람 이렇게 쓴 거죠. 불교 하시는 분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쓰느냐에 따라 다른 종교인들도 말이 달라집니다. 이게 이상하죠? 근데 그게 정확한 말인가 하는 거. 우리 머릿속에는 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이거 이따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한 다음에도 이따 이제 댁으로 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뭐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이 늦게 오시면 다른 데 일찍 오시다가 늦게 오셨으면 이제 집에 있는 분들이 어디 다녀오세요? 뭐 이랬을 때 그럼 우리 입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갔다 오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근데 과연 그게 옳은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생각할 텐데 앞으로 가셔가지고선 12장에 뭘 끼워놓으세요? 1장 1절 2절을 먼저 잠시 보고 생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잘 얘기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분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죠?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형제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어떻게 된 것 같으냐면 소스데네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을 받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그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옆에 대서자 또는 대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스데네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바울이 말한 대로 씁니다. 해놓고 이제 끝날 무렵에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오늘은 보지 않을 텐데요. 저 뒤에 가면 나 바울이 친필로 너희에게 쓰는 것을 보라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16장 뒤에 가면 그 말이 있습니다. 만일에 원본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냐 하면 그 친필로 쓰는 것을 보라 하기 전까지는 바울의 필체가 아니고 소스데네의 필체로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쓰기 때문에 그러나 대필자 또는 대서자가 소스데네죠. 그런데 나 바울이 너에게 이렇게 친필로 쓰는 것을 보라. 거기서부터는 바울이 아마 펜을 잡고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원본이 없는데요. 원본이 있었으면 아마 필체가 달랐을 겁니다. 흥미로운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맨 뒤에 뭐라 그러냐면 나 바울이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제 딴 사람 글씨로 되어 있을 거고 뒷부분은 쓰는데 큰 글씨로 쓴다. 되게 누가 글씨를 크게 씁니까?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크게 쓰겠죠. 그래서 바울이 아마 눈이 별로 안 좋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이게 좋은 추론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바울이 쓰고 소스데네가 대서작을 하는데 누구한테 쓰는지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냈네. 한국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가지고 이 말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야 되고 네. 이단이요 좋은 단어를 자기네들이 막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말을 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고 우리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뭔지를 그 뒤에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지금 체리힐 장로교회, 그럼 이 건물이 잠깐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 이렇게 십자가 달린 건물이 한 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건물 지어놓고 거기 모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예수를 믿을 때 아마 회당장 소수대네 같은 사람의 집에 모였겠죠. 누구네 집에 모입니다. 그렇죠? 이런 수가 많아지면 뭐 우리가 어떤 사람 집이 크다고 하면 50명에서 최대한 한 120명 정도 모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 모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누구네 집에 120명 모인다는 게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120명보다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또 누구네 집에 모이겠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누구의 집에, 다른 데는 그냥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주일이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 집에 모여서 우리처럼 예배를 하는 거죠. 고린도에 그러한 그 집들이 여러 개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누구의 집이죠. 성경에 보면 교회의 식주인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식주라고 표현했어요. 밥 먹는데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 아마 그 사람 집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원이면 누구네 집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기록될 당시에는 그런 일이 아직 없었으니까 누구네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한 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표현하는 대로 의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에 교회는 뭐냐?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거 다 이제 생각한 다음에도, 그렇다고 생각한 다음에도 이따 집에 가면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정확하게 쓸 때는 뭐라고 쓰느냐 하면, 우리 교회 바깥에 이제 뭘 붙여놨을 때 어느 교회가, 우리 같은 경우는 체리힐 장로교회가 이곳에서 모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누구냐? 우리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의식이 우리한테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영어로는 church building이 정확한 말이죠. 이 건물을 church 그러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히라보로나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처치했을 때 우리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 건물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말로 교회 그럴 때는 사실은 우리들만입니다.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가운데서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세 가지 정체성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그런 건 정체성이죠. 그런데 미국 시민권이 있는 분들은 그런데 미국 시민이다 라고 하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동시에 미국 시민이고 동시에 한국 사람이고 하는 것이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이다. 성도. 사실 교회라는 말도 잘못 쓰지만 성도라는 말도 우리는 다 잘못 씁니다. 이건 정말 더 심한데요. 한자 말이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인데도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성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는 걸 다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말이 안 되죠. 한 사람이 거룩한 무리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말을 한참 쓰다 보면 이렇게 잘못 쓰는 말이 생겨지죠. 이게 뭐하고 딱 똑같으냐 하면 역전압 하고 똑같습니다. 역전이 역압이라는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역전압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거든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리들을 향하여 성도라고는 잘 안 쓰고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라고 자꾸 생각해요. 우리가 돌아가셨을 때 성도 누구누구 지묘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 사람은 사실 성도가 아닌데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뭐라고 써야 되냐면 영어를 사용하시니까 세인트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이름 앞에 전부 다 ST 이거 다 붙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천주교회하고 천주교인들하고 우리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성경을 따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잘 드러나는데 우리들은 아직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세인트라고 붙이면 안 되잖아요. 천주교회가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을 조사해요. 조사하면서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이적이 한 두 번 정도 일어났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성도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성식을 한다고 그래요. 캐노나이제이션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자가 돼요. 그래서 성자가 된 사람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죠? Saint Paul, Saint John, 뭐 이렇게 우리가 다 붙이잖아요. Saint Mary, 이렇게 다 붙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앞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이름 앞에 세인트가 없어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어요. 진짜로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2000년 후에 살지만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안에 나도 같이 죽고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2000년 전에 있고 우리는 2000년 후에 있는데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나도 같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진짜로 믿는 사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하기는 쉬운데 이게 잘 안 돼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안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를 무시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문제가 되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이제 화가 나요. 이게 뭐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게 이게 잘 안 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주님과 함께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산다. 그게 예수를 진짜로 믿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매일매일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한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미 거룩하여졌어요. 물론 아직 아닌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여집니다. 우리의 삶 전체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일,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었더라면 주님께서 죽으셨을 리가 없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해결이 될 정도로 심각하다. 십자가 앞에 제대로 안 선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아주 괜찮은 분들은 내가 죄가 뭐 있긴 있을 텐데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게 심각한 거 아닐까? 내가 살인을 했나요? 내가 뭐 반응을 했나요? 내가 뭐 남의 거 도둑질했나요? 그냥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죄인이라고 그랬던 뭐 죄인은 죄인이죠. 그러나 심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확장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은 죽을 죄인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돌아가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죠? 아 그거는 뉴턴같이 옛날에 노예 장사하던 그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나는 아니고 이러면 옛날 예수 아닙니다. 그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삽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하러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거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왜 사느냐고 물으면 감사해서 삽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오늘의 본문인 12장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12장에서는 그림을 하나 그려서 우리한테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12장 앞만 봐도 그림은 없죠? 그러나 잘 들여다보시면 여기에 언어로 표현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12장 12절부터 읽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여러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거기까지 우리의 몸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몸에 눈, 코, 입, 손발, 손가락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 지체들. 그리고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지체가 많은데 두 몸인 사람이 있어요? 다섯 몸인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 몸을 가지고 있죠. 지체는 여럿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는 말은 예수님도 눈, 코, 입, 손발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도 그러하다. 교회는 뭐냐? 성경 가운데 교회를 그려주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놀라운 표현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몸을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은 워낙 하나님이셨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안 보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성자이시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마리아의 태 속에 수태되어져서 낙태하셔서 인간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몸과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독특성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몸을 가지고 계시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몸을 안 가졌으면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가진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분은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지금도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나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이걸 믿죠. 그런데 하늘에 그의 몸, 물리적인 몸이 하늘에 있어요. 피지컬 바디는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영적인 몸, spiritual body를 이 세상에 얘기하시는 그게 뭐냐? 우리들입니다. 우리 체리의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 전체 그거에 전부 다 합쳐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안 보이는 교회라는 말을 우리 선배들이 쓰기를 좋아했던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의 한 부분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13절이 우리한테 아주 잘 표현해 주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게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을 나눠놓는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거는 뭐 비슷하냐 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조금 우리하고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치 그 관계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영국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사람들하고 가지는 감정하고 비슷합니다.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 한번 보시고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과 얼마나 이상한 감정을, 우리 일본 사람들하고 가지는 감정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분리가 뭐냐?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한 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의 질서 속에 딱 갖다 놓으면 어떤 사람이 종이냐 아니면 종이 아닌 사람, 자유한 사람이냐, 이게 큰 차이점이거든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돈이 많으냐 돈이 적으냐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사람들을 막 나눠놓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때는 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스코틀랜드 사람이든지 영국 사람이든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긴 하지만 나는 계속 당신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죠. 예, 그게 이제 뭔가 잘못된 그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로 하나로 만들어주셨다. 근데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주셨느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졌다. 이게 교회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건 목사님께서 물로 세례해주는 것을 얘기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우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 사람은 분명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목사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의 세례가 앞서는 겁니다. 본문이 그렇잖아요. 그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것을 아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마셔보겠습니다. 마시는 이유는 목이 말라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얘기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이 물이 어디 있죠? 컵 안에 있죠. 그죠? 제가 조금 마십니다. 그럼 제가 마신 물은 어디 있어요? 제 몸 안에 있죠. 거의 거기서 이제 비유가 끝납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그 다음까지는 나 생각하세요. 좀 있으면 목사님 땀으로 나올 거고요. 나중에 화장실 가시면 소변으로 나올 거고, 거기 생각하지 마세요. 예. 조금 아까 그 상황, 바깥에 있던 물이 이제 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물이요, 급속히 제 세포 속으로 막 이렇게 스며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그 마셨던 물하고 제 몸을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그 분리하려고 하면 저를 죽여야 돼요. 그게 분리가 안 됩니다. 그죠? 바로 그 얘기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각 사람 속에 성령님이 주어졌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걸 믿고 사는 게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나와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그거를 성경에서 언제나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 분들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뭐든 생각해야되면 내가 성령님 안에 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 지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게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가지고서 어떤 두 종류의 인격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표현할 때 늘 쓰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예수님이 친히 그 표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되죠. 그리고 십자가와 우리를 성령님이 연결시켜 주셔야 하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님에 의해서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야. 여기 나오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하는데 그거 안 믿는다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심각한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어요. 그죠?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면서 매일 같이 살아요.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이,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성령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인드웰링.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그죠? 그때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기가 성령님을 이렇게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다른 사람 안에는 성령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하기 때문에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런 날은 성령님이 어디 계신 것 같으세요? 우리랑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끊이지 않으세요? 그죠? 자,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자명종을 이렇게 켜놓고 있는데도 못 일어나서 새벽 기도 못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부지런히 무슨 일을 하라고 막 하고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보세요.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성령님이 어디 계신 것 같으세요? 하고 계신 것 같죠. 그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어디 계세요? 어떤 상황에서나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괜히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가운데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만 성령님 내 안에 계세요. 예수 안 믿으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습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일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이제 성령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떤 거를 안 하고 어떤 거를 할까요? 여러 가지 하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돼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만일 발이 있는데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굳지 아니해요 다일지라도 이로써 몸에 굳지 않은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절 귀가 있는데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굳지 아니해요 다일지라도 이로써 몸에 굳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 제 귀를 한번 보십니다. 저 귀는 바깥에 있잖아요. 근데 눈은 이제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말합니다. 나는 바깥에 있잖냐. 너는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몸에 붙어있지만 나는 붙어있지 않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안 붙어있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뭡니까? 나는 이 몸에 속하지 아니해. 이거 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이라도 교회 공동체로부터 자기를 떼어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얘를 정말 안 붙어있게 해볼까요? 한번.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잘랐으면 우리가 전부 다 빈센트 반 고흐처럼 되는 거죠. 그죠? 우선 그래놓고서는 이제 자화상을 또 그렸어요. 네. 목사님 아들이고 저희가 신학에서 또 목사가 될까 그러기도 했었던 사람인데 그림 그리는데 더 재능이 있었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뭐 그랬던 것이죠. 그죠? 얘가 붙어있을 때에는요, 동상에 걸리지 않는 한 얘는 썩지 않습니다. 근데 얘를 떼어내는 한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시간서부터 얘는 죽기 시작해요. 교회 공동체에 붙어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냐? 예? 예수를 어느 정도 믿으면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은 생겨요. 그것조차 없다. 심각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수, 잘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가끔 도와주세요.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주님만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도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확한 모습이죠. 이게 우리 속에 아주 분명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은 우리는 체리힐 장로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죠? 어떤 방식으로라도 교회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를 여기 이제 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92년도에 이제 한국을 다시 돌아갔는데, 92년도에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그전에는 애들이 안 쓰던 말을 쓴다고 그때 우리 교육 전도사님 하는 전도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일본 선교사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애들이 이제 옛날에 이제 쓰는 말이에요. 이게 그게 벌써 92년도니까 벌써 한참 된 말이죠. 예. 옛날에는 예배당 갔었었는데 이제 교회 끊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태권도 학원에 가다가 도장에 가다가 끊었어요. 피아노 학원 가다가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교회도 끊었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 용어를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속에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처럼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이 그럴 순 없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만약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번에 무슨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름에 우리가 무슨 수련회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이어리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케줄이 다른 게 없으면 참여하고 있으면 난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똑똑한 사람은요, 다이어리를 딱 봤더니 스케줄이 없거든요. 그 시간에 스케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난 안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교회 공동체와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라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체리힐 장로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주의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없어도 체리힐 장로교회는 잘 될 거고 잘 되길 바라요. 다들 오늘 예배에 안 참석하시는 성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분 체리힐 장로교회에 망해라 그리고 안 참석하셨을 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돼야죠. 이거 있어요. 그러나 잘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잘 될 수는 없다. 여러분 오늘 이걸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음 주 가면은요 오늘 안 왔던 성도 옵니다. 그죠? 근데 인원수는 우리 똑같을 거예요. 왜 그래? 돌아가면 또 다른 사람 빠지는데. 이 돌아가면서 빠지는 게 목사님들을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지난주에 안 왔던 사람 오고요. 새로운 사람도 오고 그랬는데 이런 수는 똑같아요. 왜 그래? 또 다른 분들 빠져요. 그죠?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우리들로 구성되어 있고. 보세요. 이게 우리가 다 교회 공동체인데 다음 주에 빠지면 내가 앉는 그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겠죠? 나이가 많아지시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뼈를 이제 골 밀도 측정을 해보죠. 그럼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께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뼈가 골 다공증 구멍이 뻥뻥 뚫리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 그러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다 지체다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도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좀 더 심각한 일인데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떠나진 않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1절을 보세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발이 머리가 갈려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아직 그게 없어요. 말로는 안 하죠. 그래도 우리가 점잖은 사람들인데, 예? 옆에 있는 사람들 쓸데없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눈치로 그렇게 딱 그죠? 그거 하면 안 된다. 그죠? 우리가 우리끼리 이제 인원수가 이렇게 적을 때 이게 좋은 거예요. 적을 때 우리끼리 똑같이 뭉치게 되면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너무 친해져서 새로운 분이 어디 들어갈 공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쓸데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지만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이래야 됩니다. 여기 큰 물방울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작은 물방울이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작은 물방울을 큰 물방울 옆으로 딱 이렇게 근접을 시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 안으로 샥 들어가 버리죠. 놀랍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교회 공동체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절대로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돼. 저 사람 쓸데없어. 당신 쓸데없어. 이거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오늘 여러분이 이제 부부끼리 오신 분은 집으로 갈 때 한번 해보시고요. 집에 가서도 한번 해보시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당신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우리 남자분들은요. 그 얘기 들으면서 뭐 당연한 걸 쓸데없이 왜 그래? 그러면서도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너무너무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그죠? 집에 가서 애들한테 그 얘기 해주시잖아요. 그럼 걔 가출하려다가도 안 나갑니다. 그죠?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다 필요로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서로가 서로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난 당신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꼭 필요로 하거든요. 우리 공동체에는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이승구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온몸이 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됐어요? 또 우리 자매들은요, 아까 기절하셔서 여태까지 깨어나지 못합니다. 끔찍한 거예요. 예? 사람 그러면 눈은 두 개고 코는 하나고 입은 하나고 좀 삐뚤삐뚤해도 지금 그래야 사람이구나 그러지 온몸이 귀로만 구성되어 있다 안 되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귀 역할을 하는 사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러냐 그러지 마세요. 다 달라요. 다 다른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게 딱 보여요. 어떤 사람은 안 보여요. 예? 그럴 때 왜 당신 이게 안 보입니까? 그럼 싸우기만 해요. 예? 휴지가 보이는 사람이 더 없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예요. 당신은 왜 이게 안 보이냐 그럴 필요가 없다.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른데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복종한다. 그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가 분명해졌어요. 그럼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모이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 돌려드리는 경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경배한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분명히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이따가 이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분한테 찾아가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이 전화 70통 받기 싫어서 다음 주에 통 나옵니다. 우린 이의식이 너무 많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겠죠? 다음 주에 나오시게 다 그러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마음을 표현하셔야 돼요. 예. 우리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한국 사람의 특성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표현을 하게끔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특성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큰 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분이세요. 그분이 평소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일꾼인 사람이 있고 일감인 사람이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사람이 딱 느끼겠죠. 아, 난 일꾼인가 일감인가. 네. 그런데 그거를 뒤집습니다. 사실 성경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는 그 누구도 일꾼이기만 하고 일감이 아닌 사람이 없고요. 그 누구도 일감이기만 하지 일꾼이 아닌 사람이 없고요. 그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도록 주께서 우리를 체리일 장로교회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어느 정도 돌아봐야 되느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치통 나보셨죠? 이렇게 막 욱신욱신 거립니다. 그랬더니 이몸한테 오른손이 하는 말이, 이몸아 넌 아프지? 나는 안 아파서 좋단다. 그런 거 보셨어요? 네? 치통이 심각하게 나면 여기가 아프면은요 여기까지 욱신욱신 거리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이게 몸이기 때문에, 유기체인 몸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외적으로 아프다, 넌 마음이 아프다 그럴 때 우리도 같이 고통을 나누려고 하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아플 때 목사님 모시고 신방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방 갔을 때 꼭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권사님들이 신방 되게 많이 가져가시니까 그래서 이제 위로를 다 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는 길에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병원에 왔더니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그렇게 신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실이죠. 근데 잠깐, 지금 왜 병원에 왜 갔죠? 아픈 사람하고 그 아픔을 나누기 위해 갔잖아요. 그냥 체휼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갔다 오면서 뭘 느꼈죠? 저 사람 저렇게 아픈데 나는 안 아파서 너무 감사하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돌아봄이 정말 저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돌아봄이에요. 그죠? 우리끼리 잘 돌아봐야 돼요. 심지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우리 동포들 잘 돌아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언젠가 나올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원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만 하면 사람은 굉장히 영적이거든요. 다 알아봐요. 왜 이렇게 잘해주냐? 결국 예배당 나오라는 거지. 예?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몇 번 나오다가 목사님 신방에서 왜 안 나오세요? 목사님 그만큼 다녀줬으면 됐잖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게 예? 다녀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배 나오는 게 목사님이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은 자꾸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같이 돌아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모입니다. 그죠? 한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면 다 같이 즐거워하는, 정말 즐거워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주님, 근데 저는 뭡니까? 그러면서, 예? 그 전날은 같이 즐거워했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의식을 가져요. 그것을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돼요. 그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안 해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체리힐 장로교회가 진짜 교회임을 드러내요. 주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참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서 정말 주님의 뜻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이제 동원하겠습니다. 우리 기악 연주로 소리 좀 그 다음에 바구만 계약으로 함께 하고